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 연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명현이 찬양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 극동방송과 서울 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범계평과 함께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방송이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자, 오늘도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계명 중에 제 7계명입니다. 오늘 7계명 가늠하지 말라인데요. 이 가늠하지 말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지난 한 해 주목받았던 간통죄 폐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목사님, 가늠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늠하지 말라는 말에는 가장 먼저 좀 결혼한 배우자에게 신실해라. 아,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겨라.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다.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통이나 간음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판결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의 신성함을 저버려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예.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이 더욱 가속화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이슈,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동성애와 퀴어 문화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한 주간 동안 특별한 방송을 했습니다. 참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극동방송 동성애 특집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참 동성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특별히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은 그 청소년과 청년의 그 에이지의 대다수가 학문 선교로 전염된다라는 거 놀랐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치료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라는 거. 그래서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의 한 달 치료비가 많게는 600만 원, 1년에 5천만 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경우 한 사람이 5억까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가 결코 선천적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천적이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에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네.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네. 말씀하고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26, 27절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 분들을 단순히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긍휼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네. 자, 사람들은 이제 간음에 대해서 이 간음이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네. 진짜 죄입니까? 네. 따지면서 또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간음이란 단어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십계명 지금 오늘 계명도 그렇고요. 예.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결혼의 신성함이 유지돼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죄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죄가 은연중에 죄가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간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간음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죄를 파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단적인 예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예.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성적인 죄는 이 성적인 죄의 심각성은 영혼까지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영혼까지도 타락하게 만든다고요? 네네. 어떤 예화가 있습니까? 네네. 그 다윗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1년여간의 세월이 어땠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 성령이 떠나는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이 간음죄가 사라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원하는 네.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복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누가 뭘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서 자원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예. 그런데 성적인 죄를 범하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성적인 죄를 무섭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네. 축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성적인 범죄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영혼까지 타락하고 자원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쩔 네. 때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성경 구절을 더 묵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네네. 성경에는 네네. 어디 이런 말이 정말 있었나. 네네네. 하여튼 네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가늠하지 말라는 주제로 네. 나눌 텐데 은행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음행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음행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성과 가정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으로 음행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찬양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이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함께 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네 순정, 약혼 시절의 네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나에게 깨끗이 몸 바쳤었지. 소출 가운데서도 만물이라. 집어먹고는 아무도 죄를 면치 못하여 재앙을 당하고야 말았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야곱 가문, 이스라엘 가문 온 갈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의 조상은 나를 멀리하였더냐? 너희 조상은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았더냐?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내오신 여호와, 메마른 모래땅, 가물어 풀도 나지 않는 땅, 사람의 그림자도 얼른거리지 않는 땅, 그 사막에서 이끌어주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었다. 나는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이끌어들여 그 좋은 과일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들어와서 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땅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더럽게 만들었다.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 법 전문가라는 것들은 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백성의 목자라는 것들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예언자라는 것들은 바알의 말이나 전하며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들만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너희와 따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너희 후손과도 따질 것이다. 지중해의 섬나라들에 건너가 보아라.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를. 어떤 민족이 섬겨오던 신을 바꾸어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 있더냐. 그런데 내 백성은 영광스럽게 모실 나를 버리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을 잡았다.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서리 칠 일이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이 종이었더냐 시종이었더냐 어찌하여 남에게 털리는 신세가 되었느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살던 땅은 폐허가 되고 성읍들은 허물어져 무인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놉과 다바네스 사람들마저 와서 네 머리통을 부수었다.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를 이끌어주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서야 어찌 이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일 강물을 마시러 애굽으로 가다니 웬 말이며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시러 아수르로 가다니 웬 말이냐. 너희가 너무나 못되게 굴었기에 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나를 배신하다가 너희는 이 죄를 받는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공경하지 않다가 이 처참한 재난을 겪는 것인 줄 똑똑히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는 일찍부터 곱비를 끊고 날뛰는 굴레벗은 말이었다. 나를 섬길 생각이 없어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밑 어디에서나 뒹굴며 놀았다. 특종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비누로 몸을 씻어보아라. 재물로 몸을 닦아보아라. 너의 더러운 죄가 내 앞에서 사라질 것 같으냐.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너는 부정을 타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뗄 셈이냐. 바알을 받들어 섬기지 않았다고 능청을 부릴 셈이냐. 골짜기에서 한 너희 소행을 보아라.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르겠느냐. 암낙타가 몸이 달아 이리저리 날뛰며 암내가 나서 헐떡이며 광야를 내닫는데 그 들뜬 몸을 무엇으로 가라앉히랴. 때가 된 암컷은 어디에서나 만나는 것, 수컷은 발정한 암컷을 애써 찾을 것도 없다. 그러다가는 신발이 다 해질라, 목이 다 탈라 일러주었건만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린 몸 말리지 마세요. 나는 다른 남자들이 좋아요.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겠어요. 도적이 들키면 창피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문중아 너희도 창피를 당하리라.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모두들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 돌을 보고 어머니라 하며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가도 재앙만 만나면 나더러 살려달라고 한다. 너희가 만든 신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유대야, 네가 섬기는 신이 성읍들만큼이나 많은데 네가 재앙을 만나면 그 신들이 너를 살려주려고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사자처럼 찢어 밝혔다.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암흑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처녀가 노리개를 잊을 수 있느냐? 새색시가 각시 띠를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는 남자를 홀리는 데 능숙하여 매춘부조차 너희에게서 배우게 됐구나. 도적질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피가 너희 옷자락에 묻었다. 이런 짓을 다 하고서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천벌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마는 죄 없다고 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창피를 당하였듯이 애굽에게도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우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 너희가 의지하던 자들은 내가 버렸는데 그것들을 믿고 하는 일이 어찌 잘 되겠느냐?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북녘 땅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고, 김정일 또한 영생한다고 하는 북한의 그 영생이 결코 북녘 주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핵무기보다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얹으시면